진지해진 눈빛 사이 낯선 공기 우린 기류를 탔지 커튼 사이 저녁 도시 불빛 맞니 어렴풋이 널 비춰 인천 갈 필요 없어 바로 여기서 훌쩍 yeah yeah yeah yeah 여차 쓸 필요 없고 챙길 물건도 없어 바로 여기서 countdown countdown countdown How you think about that? 순식간에 떠올라서 멀리 멀리 떠날 거야 우린 이제 지금부터 비해 간단하게 될 거야 바로 여기서 countdown countdown countdown Don't think it too much 순식간에 떠올라서 멀리 멀리 떠날 거야 우린 이제 지금부터 비해 바삐 움직였잖아 Can you text for Havana? Yeah. 말할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저기 여기서 밤바다 내 옆에서 보는 꼬득이 바래 Cause we're about to ready for riding 걱정은 저 구름에 나도 너 나와 함께 follow moves